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부터 시간 관계상 2장 5절까지 2장 5절까지만 우리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부터 2장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옆사람과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시작. 있을 때 잘합시다. 그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 그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런지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서 그런지 출발할 때부터 잠을 이렇게 깊이 들었습니다.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발 밑에서 뭐가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앞에 앉았던 여자 청년이에요. 아마 한 20살, 21살 그 정도 되는 청년이 여자 청년이 뭘 찾는지 밑에 제가 밑에 놓았던 그 제 컴퓨터 가방을 이리저리 막 제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제 발도 막 건들고 발냄새나게 그렇게 제가 깼으면 그것 때문에 제가 깼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든지. 그래도 제가 피곤해가지고 그냥 계속 잤어요. 밴쿠버에 도착을 해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위에 있는 그 자기 짐을 캐리어를 못 꺼내는 거예요. 그 엄마 되는 분이 뭐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려도 될까요? 정확히 표현 이렇게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주 공손하게 송중기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정말 꽉 꼈는데 스탁된 거를 제가 억지로 해서 가방을 꺼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 정도는 해야 인간이잖아요. 근데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방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망가진 데가 없나. 그래도 제가 참았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3년 전에도요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바로 앞에 앉았던 한국분이 위니펙으로 이민 오는 분들이었거든요. 바로 앞에 더구나 지금 우리 교회 다니시고 계세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모녀도 혹시 위니펙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꾹 참았어요. 꾹 입국 심사하는 곳으로 이제 가는데 그분들이 이제 캐나다 여권 소지자들이 서는 줄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분은 캐나다에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데 그래서 말을 걸었죠. 혹시 캐나다 시민권자시냐고. 그랬더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사기꾼 보듯이. 아니 제가 사기꾼 같이 보이나요? 딱 봐도 목사같이 보이잖아요. 아 약간 기분은 상했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는 캐나다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서는 줄이고요. 한국분이면 저쪽으로 가셔야 한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손하고 친절하게 착한 미소를 띄우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자기 딸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가 아니라 그냥 쭉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든지 지금도 생각하면 막 화가 나요.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미워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니까. 그 모녀 뒤통수를 향해서 이미그레이션에서 아주 독한 이민간을 만나라. 아침에 부부싸움한 이민간을 만나라. 그러다가 늦어져서 다음 비행기 놓쳐라. 짐도 하나 잊어버려라. 이렇게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런데 이게 제 마음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목사답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뭐 닦여 사는 거 이게 당연한 거지만 실제로는 삶을 살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로서 부모답게 사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자녀들 앞에 부모답게 사십니까? 여기 남편분들 남편답게 사시고 아내분들은 아내답게 사시나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성도답게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7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의 그 각주를 보면 시민권을 행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그냥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냐? 그 27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것,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시민답게 사는 것이래요. 쉽게 말해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열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부터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답게 사는 것이고 그 제자답게 사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 즉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교회 안에 전혀 교회답지 못한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같은 마음을 품으면 굳이 이런 얘기하지 않을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이런 당부를 하는 거예요. 즉 빌립보 교회 안에 두 명의 왕 누님이 있었어요. 왕 언니가. 한 명은 유오디아라는 왕 언니가 계셨고 또 한 명은 순두개라는 왕 언니가 계셨어요. 이 교회가 유오디아파와 순두개파로 두 개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이 옳다고 다투는 겁니다. 이런 다툼은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는 더 심했죠. 파가 네 파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각각은 나뉘어서 계속 싸웁니다. 천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장로파, 개척 멤버파 뭐 파도 많아요. 센비탈파 뭐 많아요. 그렇게 싸우는 내용들을 보면요 나름 다 맞는 얘기거든요. 부부싸움 다 해보셨죠? 남편 얘기를 들으면 남편 얘기가 맞고요, 아내 얘기를 들으면 아내 얘기가 맞아요. 부모 얘기를 들으면 부모 얘기가 맞고 자식 얘기를 들으면 자식 얘기가 맞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조계종으로 개종하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다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각각 맞는데 각각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싸우는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영화도 그렇더라. 영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슈퍼맨과 배트맨이 싸워야 합니까? 영화에서. 왜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싸워야 돼요? 지금 저 그런 영화 좋아하는데 영화는 못 보겠어요. 제가 얼마나 슈퍼맨을 좋아하는데 왜 싸워 배트맨하고. 똑같이 지구를 구해야 할 영웅들이 악당들과 싸워야 할 영웅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교회와 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슈퍼맨이 교회예요. 이 시대의 캡틴 아메리카가 성도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구원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악한 사단과 싸워서 생명을 살려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근데 생명을 구해야 할 이 시대의 영웅들이,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부흥과 복음 증거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의외로 말도 안 되게 교회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됐다니까요. 특별히 교회는요,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합니다. 이거 확실해요. 제가 그거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근거가 있나요? 위니펙에 한인이 5천 명도 안 돼요. 토론토나 밴쿠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들 중에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타주로 이동할 분들이 많거든요.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교회 의식이 없어요. 또 현대 교회 부흥의 필수 요건이라고 하는 주차장, 우리 교회가 넓어요? 있는 주차장도 뭐 구멍 나가도 울퉁불퉁하고, 제 서재 뒤에다 차를 세웠더니 이웃 주민이 막 신고하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 50불짜리 티볼트 카드 줬더니 요즘은 가만히 있고, 언제까지들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러면 또 줘야 돼. 주차장도 부족해, 주차장도. 그럼 제자 훈련 때문에 그 우리 교회가 부흥한 건가요? 다른 교회들도 제자 훈련해요. 제자 훈련에 두 날개, 뭐 알파,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교회 많거든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인 제가 유명한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나 제가 담임 목사로 봐주지, 밖에 나가면요,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이번에 한국 갔더니요, 저보고 이봐 청년 그러더라고요. 이봐 아저씨 안 그런 게 어디에 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가 있고, 뭐 책을 쓴 것도 아닌데, 또 송중기처럼 잘생긴 것도 아닌데, 저를 봐서는 교회가 부흥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유를 딱 하나 찾는다면, 제가 담임한 이후 9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분만 아멘하네.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서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좋거든요. 여기 뭐 제가 장로님들이 계시다고 제가 잘 보이려고 칭찬하려고 좀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갔다 온 것도요, 장로님들에게 미리 말씀도 안 드리고 제가 미리 표를 그냥 끊어버린 겁니다. 부활절 예배 때도 제가 그 다음날 한국 간다고 제가 광고도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장례 때문에 급하게 한국 간다라고 광고 시간이든 그 전에 얘기를 하고 슬픈 표정이라도 지으면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부활절 예배가 엉망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도 부활절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나서야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 보면 장로님들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독단적으로 저렇게 결정할 수 있나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밥도 사주실지도 몰라요. 오늘 얘기했으니까. 이런 장로님들이니 9년 동안 싸울 일이 없죠. 늘 같이 있고 싶고 늘 같이 놀러 가고도 싶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마다 저희 장로님들이 하고 같이 캠핑하잖아요. 사실 저는 집에서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저희 집사람도 저기 있지만 저는 집에서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주로 꾸중을 듣지 싸우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교회가 싸우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래요. 그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이래요. 어쩌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럼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교회가 평안한 것이 쉬울까요? 안타깝지만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싸우는 것은요, 우리 죄성대로 그냥 해버리면 되거든요. 성질나면 소리 지르고요. 욕심나면 막 내가 더 갖겠다고 우기면 되고요. 조금이라도 해서 손해보면 막 욕하고 미워하고 그룹 짓고 뭐 이렇게 왕따시키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교회 계속해서 싸웁니다. 하지만 평안한 교회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똑같아요. 분명한 희생과 대가가 있어야 평안함이 유지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도 아껴야 돼요. 억울해도 참고요. 인내해야 돼요.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도 봐야 되고 웃어줘야 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줘야 돼요. 피곤하고 지쳐도요,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평안을 유지하는 거. 이렇게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에 나오는 대적하는 자들은 그 당시 교회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예수 믿는다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다음에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다 잡혀먹히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살벌한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래. 이게 쉽나요? 이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도 칼 들고 와서 싸워라 라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번에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정당 중에 기독자유당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저희 집에 그 고향 집에도 왔던데 그 내용이. 당을 만든 취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폐지시키고 이슬람의 침투를 막아내자. 좋은 거잖아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나라를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십자군을 일으켰던 중세 교회의 잘못을 지금 다시 되풀이하자는 얘기예요. 말만 바꾼 거예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기독교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건데 그게 과연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인가요? 성경에?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슬람은 이슬람당을 만들 것이고요. 불교는 조계종당을 만들 것이고 법륜스님당을 만들 것이고 점쟁이들은 뭐 작두무당, 뭐 천여무당 어차피 그 당자로 끝나니까 그런 거 만들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요. 기독자유당을 성도들에게 홍보하지 않고 침묵하는 목사는 짓지 못하는 개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동영상을 보고 저는 과묵한 개가 되려고 합니다. 예. 짖지 못해요. 근데 사람이 개소리를 냅니까? 누가 저보고 자기 집 치와 닮았다고 얘기도 하시던데 바울이 치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이 이런 식의 싸움을 원했다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과격하게 써야겠죠. 과격하게 이런 식으로 온순하게 쓰면 안 돼요. 머리에 띠를 띄우라, 혈서를 써라, 삭발을 하고 단식 투쟁을 해라, 교인들이여 칼을 들고 분연히 일어나라, 뭐 십자가의 붉은 피를 얼굴에 찍고 사랑도 명예도 외쳐라, 자폭테러를 해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이건 이슬람 테러 조직 IS와 별반 다른 게 없잖아요. 세상 방법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게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해야 다투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느냐, 그 답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시작 첫 단어가 빌립보서 2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대. 하나가 될 수 있대요. 그럼 예수의 마음이 뭐냐? 2장 7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는 거랍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자기를 비울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맞서지 않아도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대요. 자기를 비울 때에 다툼에서 벗어나서 하나됨을 이루게 된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좋은 본보기가 됐으니까 너희도 본받아서 다 비워라, 무조건 비워라, 무소유 뭐 이런 것을 외치는 이런 차원이냐? 아니에요. 이것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다른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석가모니가 뭐 나쁜 말 했겠어요? 여기 조계종에서 개종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석가모니 좋은 얘기 했어요. 석가모니도요 비우라 그랬어요. 비우라고. 그럼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자도 비우라고 했거든요. 그럼 공자도 본받아야죠. 간디도 비우라고 그랬거든요. 간디도 본받아야죠. 간디 나도 간디 하면서 따라가야죠. 죄송해요. 근데 우리는 죄성 때문에 비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잘 비울 것 같아요? 못 비워요. 본받고 싶어도요 그러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아는데 비우지를 못해요. 본받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비우심을 실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비울 수 있기 때문에 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처럼 돌을 닦고 뭐 세상과 떨어져서 살면 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독자유당 국회의원을 5명이 아니라 100명을 만들어내도 세상 방법으로 싸우면 집니다. 힘을 힘으로, 무력을 무력으로, 정치 세력을 정치 세력으로 맞서면 우리는 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보세요. 다 이 땅의 방법으로 싸우라고 유혹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힘을 과시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보호해줄 거야. 능력을 보여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도 그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으시고 정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주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땅바닥으로 내다 꽂습니다. 비웃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셨어요. 즉 비운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우셨더니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잖아요.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비우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채우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존귀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이들을 핍박했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들은 당당합니다. 풀뿔 앞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당당함과 그 자신감의 뿌리가 뭐냐,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는 영생이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 이 믿음 가지고 비우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몇 년 전 미국 교회를 분석해놓은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미국 교회가 1960년대 이후부터 이상할 정도로 파워를 잃어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쇠퇴되고 있는가, 왜 무기력해졌는가, 그 책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이후에 순교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1960년 이전에는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하고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1960년 이후부터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건물은 커지고 시스템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약화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캐나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목사님들은 많이 남았어요.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거는 목사,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성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생명까지도 비우는 성도다운 성도, 목사다운 목사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대적들 앞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되어버렸다고요. 지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나오기 직전에 5시 5분 전입니다. 한국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한국에서 전화 오면 별로 좋은 전화가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랐던 이원호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소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루 전날 해피 이스터라고 안부 전화도 드리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동기 목사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활절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시고 출발하신 지 30분 만에 교통사고로 떠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설교가 부활절 두 번의 설교였습니다. 새벽과 찬양 예배 설교. 기뻐해야 할 부활절이고 설교도 기쁘게 해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예배를 망쳐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걸 억누르고 설교를 했어요. 급하게 한국에 가서 영정사제를 보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그게 부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매주일 붕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제 붕회를 하면 그 교회에서 사례를 드리잖아요.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사례 받은 것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도 통장에 잔액이 얼마 없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돈 받으셔서 어려운 교회들, 힘든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다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신학교 등록금, 유학비 다 그분이 대주셨습니다. 그분 사비도 털어서 주시고요. 제가 한국 방문할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시고 계속 보살펴 주셨거든요. 그렇게 다 비우고 비우셨더니요, 진짜 통장 잔고는 비었지만 장례식장에는요 그 사랑과 도움을 받은 분들로 가득 찼어요. 뜻하지 않은 소양교회, 제가 소양교회 출신인데 소양교회가 홈커밍 되게 됐습니다.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장례식 내내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았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유학 떠날 때, 오늘 예배가 어느 성도에게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오늘 설교가 어느 성도에게는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일 수도 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라. 목사님은 부흥회를 늘 마지막 부흥회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작은 교회라도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간대요. 그것이 마지막 부흥회일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마지막 예배, 마지막 순례자의 찬양을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갑자기 떠나신 목사님을 보면서 오늘이 저에게도 마지막일 수 있고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다 쏟아붓는 철저히 비운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 섭섭한 일이 있다고 싸울까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손해 좀 봤다고 다툴까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대적들이 위협한다고, 내 비즈니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내 육체에 약간의 지금 문제가 있다고, 관계가 좀 틀어져 있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며 살까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음을 아는 자가 비울 수 있습니다. 그 비운 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지 기대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 비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면 내가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걸 놔야 되는데 욕심 부려서 이거 다 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뭐 가지고 싶은 것도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거 주고 있다면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놀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인컴택스 시즌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기쁨이 되겠고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 찔림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당장 이 설교를 듣고 100% 다 정직하게 하십시오 라고는 제가 기대하지 못하고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힘든 거는 제가 알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 10개를 속였다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5개만 속이면 안 될까요? 물론 다 안 속이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도 줄여나가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상영하라는 모습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음을 좀 매순간 고백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이 찬양 가사 그대로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품으려고 해도 잘 안 되고요, 정직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쥐고 있는 것을 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거 포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오늘 당장 이리 와라. 정병기 목사, 오늘 설교가 오늘 마지막이야. 이리 와. 그런다면 제가 쥐고 있는 것 전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충분히 비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다 놓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내려오셨을 때에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대요.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같이 기도하십니다. 지금 왼쪽에 양손 올리시고 지금 기도하실 때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음을 깨닫고 비우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채우신 은혜로 내 인생을 채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담대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성도임을 만방에 증거하는 사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입술 열어서 하는 게 감감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면, 오늘 내가 한 설교가 마지막일 수 있는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어찌 우리가 비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어찌 우리 삶 가운데에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내려놓으셨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승천케 하시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신이 역사하시고 우리에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내가 오늘 매 순간순간 내가 주어지고 있는 것, 세상의 방법이 아니어도 이것을 다 내려놓아도, 내 인생을 다 비워도 하나님의 존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며 하나님께서 놀라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충분히 그래서 비울 수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 뜻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주의 주옵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비워 하나님의 것들로만 체험받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됨과 당당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삶의 현장 속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